지난 7월 28일 박근혜 폐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성노예 지원재단이라는 것을 끝내 설립했습니다.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적 폐당의 지원재단 설립은 일제의 특대형 반일륜적 주약을 몇 푼의 돈을 받아먹고 덮어버리려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하면서 굴욕 합의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